Track 30. Number 5. Listen and connect each person with the correct location and the activity. 1. 재민 씨, 지금 어디예요?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. 2. 마이클 씨, 지금 어디예요? 뭐 하고 있어요? 학교예요.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. 3. 애니 씨, 지금 어디예요? 공원이에요. 그림 그리고 있어요. 4. 미사코 씨, 지금 뭐예요? 극장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.